믿고 나를 따라와. 난 네 인생의 마지막 여자가 되고 넌 내 마지막 남자가 될 거란 걸 알지만 넌 아직 몰라. 왜 놀라 저어서 빨리 나를 골라만 할 필요도 없어. 그냥 내 말대로 잘 할 생각만 하면 돼. 그런 일이 앞에 난 잘 보고 판단을 해봐. 어때 팔 팔 나이도 딱 맞아 모두 다 맞아. Represent Real Club JYP.